누가 물었어 너와 사귀면 안 되겠냐고 어차피 이제 너와 헤어지네 대신 너를 아껴주겠다고 Okay, get away. 괜찮아 뭐 우리 관계 남은 정도 없는데 미안하다 말은 그만둬 어차피 가슴만 아프네 대신 좋은 남자친구가 됐죠 아직 너 때문에 잠 못 이루는데 그렇게 말할지를 못해 억지 웃음에 경력까지 더해 친구를 보내줬지만 oh girl oh, can't you see I'm still loving you 아직 내 맘이 널 보낼 수가 없어 Say no, no, no, no, no Say no, no, no, no, no 안 된다고 말해 아직 네 맘 속에 날 기다리고 있다고 Say no 술을 많이 못해 담배 연기 시도해 혼자 있는 거 싫어하니까 언제나 함께 써줘 생일 기념일은 꼭꼭 챙겨줘 난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도대체 왜 돌아서면서 후회할 거면서 억지로 멋있는 척했어